그리스도인들은 다 경주자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한다. 그런 말을 바울사도도 썼거니와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열거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 다 경주자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경주자들이었고 그들은 경주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냥 경주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경주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주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저 경주에 참여했다, 같이 뛰었다, 그런데 실격당하는 사람들 또는 트랙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배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고 배교하지 않았으나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가 너무나 흔들리고 있는, 저렇게 잘 믿던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했던 분이 배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붙잡아주려고 히브리서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경주다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경주가 아니라 경주를 마친 사람들을 11장에 쭉 얘기하면서 참 많은 환난이 있었으나 그들의 생애에 그들은 경주를 참 영광스럽게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마친 분들이 지금 우리의 경주를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경주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짐을 짊어지고 배낭을 짊어지고 그 경기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다 넘어지고 말 텐데,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주는 100m 경주라기보다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마라톤 선수들이 그런 생각이 있겠죠. 인내하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의 종착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2절에 표현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믿음을 끝마치시는 분이다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주요, 이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해 주신 분, 우리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아니라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을 이제 완성하시는 분, 그러니까 시작과 완성, 그게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원래의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감당하셨다,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 너희가 개의치 말고 너희들 그 앞에 있는 영광스러움을, 그 앞에 너희에게 주어진 영광을 바라보라, 격려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전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는 눈을 딱 고정시키는 거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사람에게 우리 눈을 고정시키게 되면 넘어지게 돼요. 사람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면 넘어지게 돼요. 예수님에게 우리 눈을 고정하라. 그러면서도 경고의 말을 늦추지 않습니다. 4절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죄와 싸우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죠.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이 징계하신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 쭉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너무 낙심해서도 안 되고 또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너무 낙심을 하면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징계를 받을 때, 또 징계를 받을 때 뭐 이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근본적인 자세는 어떤 건가 하면 기쁨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이죠, 사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나에게 어려움을 지금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를 해도 구절에 보면 공경하거든 우리가 뭐 아버지가 징계한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는 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듯이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 징계의 목적은 10절 하반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낭비하지 않는 징계는 힘든 것이죠. 징계를 받았으면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만 그 징계를 참 징계답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11절 하반절에 있듯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징계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기소침에 있는 이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힘을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배교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는 자기 가족도 있을지 모르고 또는 자기하고 정말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아직도 우리는 계속 밥을 먹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주고 있는 권면은 뭔가 하면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직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특히 요한 1서에서는 그들과는 이제는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때문에 바깥에 있는 배교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조치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거룩함을 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야 하는데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아주 강조하는 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은혜를 막 받고 있어서 참 좋아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15절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되는데 그 쓴 뿌리는 뿌리라는 건 그렇잖아요. 뿌리라는 건 생명력이 있어서 번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더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혹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그들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해서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배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까지 시내산과 시온산이 대조가 되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시온산하고 시내산은 아주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사도도 그것을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대조를 시키고 설명을 했던 것인데 시내산이 상징하는 건 율법의 아주 위압적인 그런 공표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시온산은 기쁨에 찬 복음의 선포를 상징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가 시내산과 시온산으로 되고 있는 것이에요. 시내산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8장과 19장에 있는 19장이죠. 거기에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시자 거기에는 폭풍과 흑암과 침침한 그 구름과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는 곳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불 붙는 것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모세도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은 민족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은 민족이 그 전에 그 후에 없어요.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신명기 5장에서도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에게만 말씀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내산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붙는 산, 침침함, 흑암, 이렇게 폭풍,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존재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를 위협, 압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비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몇 번을 말씀하세요? 세 번 정도. 못 올라오게 해라. 못 올라오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예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또 못 올라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는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지만 시내산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죠. 그건 뭔가 하면 우리들에게는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이것은 전부 새 언약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죠. 나중에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낫다. 아벨의 피는 내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피가 부르짖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자비를 당신이 그 대가를 감당하시고 그 용서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더 나은 피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엄중하게 경고, 자꾸 이제 경고를 해요. 권면하고 위로하면서도 경고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거의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겁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느냐.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시내산과 땅이 진동했지만 이제는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시는 역사를 주실 거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받은 것은 과거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경주자였던 선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 은혜를 받자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받자. 여기 은혜를 받자 이것을 주에 보면은 개역개정 성경 1 해놓고 그 1번 따라가 보면 감사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하자. 감사한다는 말인데 이게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은혜를 받고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은 옛날에 시내산에서 무서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 은혜를 받고 살자. 그래서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아마 이게 우리 시대에 기독교회가 잃어버린 것일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무 가볍고 작은 분이 되어서 경건함과 두려움이 없이 그냥 기쁘시게 섬긴다 이것만 알아요. 경건함과 두려움이 없으면 기쁨도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의 기쁨도 경험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우리는 한없이 가볍게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무너질 것이 분명하고 그저 가벼운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 받음으로 저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잃어버린 경건함과 두려움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일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